남의 용왕이 우연득병하야 백약이 무효라 혼자 앉아 탄식을 하시는데 탑상을 탕탕 두다리면 탄식을 모른다 근대 도사는 나음액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에 특효지약을 일러주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준지 도사강요맥어를 볼지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금이요 신방광수요 비난토라 간독이 될거 하여 복국도 가였은지 비우와 상하오고 담성이 심으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지 간담경 자제지라 방소일러서도 비내 일신지 조종께와 탐은대 일신지 표변이라 심정지 반비시가고 심동지 반비세가옴 심경고사오면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려 칠생 급하오지 포중탕을 잡수시오 속지왕 주초 하여 닷도지요 산사육 천문동 세실을 것도 하고 육종용 택사 양숙과 각한동 감초칠포 수일서 전반예 기시표 첩성대 호무동제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만 백주탕을 잡수시오 백주를 주구하야 서도니요 사인을 주가야 두도니요 백봉여거사야 금이자 회양탕 귀청 각한모통 각한동 감초칠포 수일서 전반제종 사십여첩을쓰되 호무동계이라 칠롱치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쓰라다는 치료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 대별 적에 인삼은 비가 먼니 대부원기하고 지혈 생기나면 조용내이로다 백출 가문 어찌 가은비 강요하고 치사 치시 보고 김치담배라 감춘 가문 어찌 부지 온중하고 생기 사과로다 짐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긴이지 가벼를 갑술시 담경유주를 주고 의리유시오 대장경 사약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백이조에 삼야관 사이버 육공도 지루게 팔레관 구혈기 삼기부치 판과 자배를 풀어주되 호엽이 없으니 십일경 주어보자 심장연천 천돌귀미 거골 상원 중원하원 신골 단조 골준을 주고 종태금 비경 삼인도 음능천을 주어보되 금부디 약과 병식점 위중더라 도산맥을 다시 볼게 맥이 경동맥을 앞이고 맥이 상하오지 폭중으로 난병 절주 아프이기 난 화병으로 난 병인데 분명 분병이라 여섯 가지 기우지도 안가야 손기신기라 정음이요 진갱개매라 정약이라 그거마동 황달을 임마야 산걸 깨거그를 얻으면 차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대대왕이 독상삼출이지호 동보흥색이야 조상 유도 누르세암전 돌아갈 그거였소 용왕이왈 어찌 실롱씨 백초약은 약이 되었고 조그만한 진세 토끼 간이약이라 하나니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오 토끼는 멸아 묘울손 은목이오 간진수는 양토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 뒤 왕왈련하다 밝은 세상 크고 수의 사례 후에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모두 들어오랜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각각 비실 이름만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데 가관이었다. 승상한 곡 승진한 놈이 반섬에나 주사오 주고 칼림함 대대 사성들은 목박첨 사족의 해웅공방 병사청어 군수해고 형가몽우 조포장주고 부별랑 지장대승대 청다리고 더구나 줄 그등근 모조리 상어솔치 눈치 준치 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 거지 영을 듣고 오전에 집스가자 대왕의 계절을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5, 6월 생선전 토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지무병을 구할 손고 면면 상고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다시 다시 군다 땀이 신이 있어서 활부사군 계좌 주와 강촌방신 기신이 난 죽을 임군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도 충신이 쓰는 반은 누구가 날 살리리요. 정오 잉어가 여짜고 돼 성상 거보에게 왔다냐. 성상 거부건 지라에게 떡싸고 꼭 파지 못하다 어디 몽구로 세상을 다가 울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꼭 반대어 템부장도 비리게 살짝 당근 몇 도에게 주일 삼지 끝까지 대목 아니면은 하루 종일 모르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그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할꼬?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꾹꾹 방지르지 또 난조 싸워도 예끄리를 이룬 만 백률지시하고 저수인지구이라 불조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 달려들어 혈조난 조개를 물고 조개난 혈조를 물고 서로 치르르 덜쩡에 어부게 모두 다 잡히죠 속절이 없이 죽을 것이지 보내지는 못하리다. 그럼 수문장 미역이가 어떠할꼬? 정원이 어쩌오든 미역이나 장도 구대하여 허풍신하거지 와가기가 좀 먹어서 신경이 더러운 거로 세상 그를 나가네 죽감으로 들하고 죽어버는 상처수 이리저리다지다 살이 없을 농다리 석풍새우 불쑥이라 입갑귀여 물에 붕덩 탐식으로돌 걱생께 담불려대 죽게 되며 인가라지들 복지 설사 배야 비거든 약으로 목사군이 보내지는 못하리다. 해운궁 방계란 놈이 열발을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여짜오대 신의 고향 세상교 신의 고향 세상이라 백년 백해 산천수가 마을지 장진하야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산중대월중대 아묘지지사 운이 소실고 제 말로 통기로 목하는 어디라 도두두두두 제보다가 배우와 응전을 바치리라. 공눈이 분분할지 영덕장 들어 한신아가 들어온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내 충심은 그러하나 수궁에 인간이 세상을 나가면 재미가 없다 한디 너를 보내건대 어찌 안심할 손가. 예,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펑페이사오리까마는 수궁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리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 청홍정 금석초파 거봉전주 오중호 어느 목가로 양도 하필을 덥덥 불어 탄천 샤그두르 붙지요 쓰이르죠 리그린다 천안병산 승재강산 짱게 보듯 눈길 보 동네방자 우르무중어 대잘 받은 코길이고 단초진 초인가 댕척 박다 박다 입 끌이고 두겨냥보 채굴지 소리듯 귀 끌이고 만화방창 화림중 팔팔 뒤들 밝으리고 대한운동 서란 풍허한 오든 털길이고 두기난 쫑군 눈은 도리도리 허리던 늘 지공길에 맷도 자편청 사녀 호표를 녹순대 청나라 해군 장송을 오진 양육소 늘라가다 으랑고라 까다 엉요 춤기난 덕기 화중들 포가에 사로 리발연초 여스들 손가 안아여 아따 별주 부연 비가가 지군다그라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도 못하야 목을 길게 베어 목 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보는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니 무엇하러 가려느냐 장탄식 병이 등등 뇌를 뜨리고 하느냐 네 몸이 죽어져서 길로 말주러런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 없이 죽었단다. 사주뚜구를 못 가느지라 주부야 방부디비니 별주부 모친께 여짜오되 나라에 환옥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펑패이 싸오리까? 별주부 모친 하난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무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지귀를 보기 위하여 만류하였구나. 내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소. 별주부 마누라 나오더니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유수 파강 깊은 물이 어떤 밧줄 흠이 모든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거 있네. 무엇을 그대지 문의줘요. 당상 학발루를 진초석공 대를 못 잊어요. 구생주의 장안 중성 조적사직을 못 잊어요. 유동구 젊은 아내 철양지사를 못 잊어요. 그 말은 방불어나 뒤 진털반 남세이가 흠일세. 총총의 작별 후에 수정문 바싹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고고 전병 인류농 우상은 오피떡 양국어 찾은 안개월 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 저렇게 짓고 후한 봉 구림에 떴구나. 노안한다 둔대고 폭탄거불이 둥실흐릉은 잠자고 철새는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 전호 파시 죽음생 주파가 여이게라. 앞발 백발로 찌그러고 뒷발로 장랑그홀 덩덩 요리 저리 저리 호리 앙금따 춘나 너의 허여 통나무로 버렸고 선권을 누이하야 일하에도 실도 남준 딸을 밝은디 우리 허리금도 끌어졌네 낙포로 둥둥 가는 쪽에 무강소 초해왕원허이요 모래속에 장진하야 천포그 바으락을 바라보니 만경의대 구름속 항석이 굴어 입고 칠부산비리 뿡거 허궁의 소사 계산 밤을 울자 낙화는 동동창 통은 낭낭 늘어진 잠목 폭포지 떡갈 다리 봉동 칭랑 굴머리 다 대금방 줄롱 서버들 벌랑키 매미자 지야 감대초 가진가 목을 그려지고 떨어져서 구칭칭 감겼다 어서는 들어들고 백군한 분비 갈망의 해월이 폭포리 원앙새 강산누림이 수만 대군기 소청장 기관우등 만순분절 봉황새 야냥청파줌줌 우사랑다고 원앙새 7월 7소 다리도 들어자 이기 목포리 해월이도 어찌든 검색아 땅질이 저리 나라들 채 또한 경계를 바라보니 채하다 보니 만악 전봉기요 내려 후보부지 백사 짓땅 해구 부러져 들고 장송광 풍을 오줄오줄 주물 출제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 저 골물이 꽐꽐절 열두 골물 한투로 합수 저 천방자 지방자월 턱저구요 방울 방금 저 건너 평풍서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대 루중오르레리가루라고 퍼크임에 부자 불렁거 뜯더라 꽈르르르르꽈꽈르 뜯어버려 저 사지 울렁걸 뛰어들어간다 어디 메로 가자냐 엄마도 데려간다 으르르르르 개가 또 있나 엄마도 내려간다 개가 또 있나 자라가 운칭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간 날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으로는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란지며 내내 안바를 들어봐라 금 가지치고 소소구성 노래골제 공산도 뿐포 아침 뱃땐 내가 가수르머니 주문부 나이겨시고 마 개구리 크고 털 텁숙한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야. 봉황새 꾸짖어왈 너는 이놈 전신에 흰점 없고 두 눈이 검은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하겠단 말이야. 가마귀왈 내 근본 들어라 니네 근본을 들어봐라 이 주둥기 길기나 우랑 구천지 방 부러우고 이 모임이 금기낭 산음 땅기네 따가왕 이지시은지 풍동 빠지먹물 뛰려지 모임이 건바있고 은하수삼계루에 그불에 다리를 놓아 개누징벽어 내주 원하은 길에 적벽강선욕을 재난 비동 뚱따 삼궁방으로 논할제 천하에 담포은에 내 굴로 갈았으니 천하의 비금 주소 효자는 나뿐인가 아이고 서그름이야 아이고 서그름이야 서럽이야 부엉이 헉헉 웃고 네 앞만 그런데도 내 심정 불치가야 열두 가지 울어버르러 바쁘찜 난기한 적으로 머루러 동요갈제 까옥까옥 돌아 고지한 음성으로 수저흐르 가고 주인을 지대 소리 꽉 나면 세상과 어디 비워라 돌을 들어 달리며 떠나자 배 떨어진 세상과 비운 놈은 너 밖에도 안 되냐 빈틈이나 찾아지 속은 불기로다 별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으로는 네 가관이었다 공부제야 작춘주와 절필어둔 길이 일며 삼군삼향 거동 세어전정 여러 코끼리면 옹승판승 배하던 풍채 좋은 사자로다 서별 길수사냥을 제 용비표 고미로다 창해방랑사의 저 격세왕의 저다라비 강수동요 원야성계 슬패군다고 저잔 내비 웬만한 여인 날랜 토이께 가을을 준 너구리며 낭꼼수 꼼맷도 시며 너를 살심식 야이게 이라 하은 등물에도지 방금만큼 너그러 와서 상자다 그물거는구나 우리가 연년이 회치하고 노는 노름이 상자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자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치면 이게 항상정 이 태백이 떨고 둘이 동접하여 강살승 이끌어리다. 태백은 인재로서 억경으로 상처나고 나는 묘물이 김생이라 이리 천기히 되었으나 태백과 윤도비린인 내가 상라를 모르겠나. 설파총도 우리 간다 한지면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팔팔춘을 언제 났소? 나 그 수자 들어보소. 동작 때 지은 집에 가 금봉루라 으게어뜻으로 두고 조작으로 끌어지어 동작대 포악으로든 조맹덕 여우르가 비니 내가 상자를 못 얻나. 토끼가 깜짝 뛰어난더니만은 들레나를 들어보소. 들레나를 들어봐. 안광목 시절 거르대 불을 마다오고 군우르제 일삼고 동가응 칠리타 낚시줄을 당가놓고 거기 나앉겠음 그들 엉자룽그 시주고군 딸과 둘이 동갑이지 내가 상자를 못 얻나. 맷돗이란 놈이 옆에 있다 꺼시렁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나앉더니만은 아우 연세를 들어오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곡이 사신 같다. 주리 충전 세포야로 수벌인 내가야 고국산층 험한 길로 허유 허유 중랑허 연가비니 내가 상자를 못 얻었나.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거 앉은 게 퇴생화나뇨 하고 불운한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택으로 밀고 와서 아래택이 뻣뻣하야 퇴짜를 호짜로 붙이 한번 불러보는디 저그 주둥이 발걸하고 걸숭 덜숭 한개 퇴퇴퇴 호생화나냐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에 호랭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보이며 나려고 온다. 송이 깊은 불로 한김생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지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나 잔뜩한 발이 넘고 동네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바 동방 사단 낙살 저거로 잔디 부려왕 보래 저지지지지지지지지 지묘 주황의 떡바 이와 자랑 앞에가 동서 홍행 내가는 소리 산척고대들었고 나이 두꺼지 난듯 자래가 깜짝 놀래 먹을 훔쳐 가마지고 없죠 실제 오레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뒤에 마른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대답이 없으니 아이쿠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래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개우 이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킨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래새끼요. 호랭이 자래란 말을 듣고 한번 돌아보는 뒤 얼씨구 나 열씨구 얼씨구 나 열씨구 내 평생 고라기를 왕벨 타기원이 더니 다해봤나 쓴지 맛준 진미를 배워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대하뇨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똑같으면 더욱 좋다 나를 산자로 부리달라 소래타 먹었으면 만병해줄 맹약이라 그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질 것이 공이 보감을 살아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은구나 자라가 한 뼈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라들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동대라가야 저녁까지 와라 내 솜씨로 굴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지병세대야 슬지 백이 다른 물은 즉 호랭이 실개가 좋다 하기로 도장교에서 잡았다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점 호랭이야 못 죽었나 돌랑 귀신 거이는 자 피도 흔드는 칼로 이 홀에 내가 나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돌이래 돌이랑 호랭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은 것이 어찌 호랭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두만강까지 버쩍거렸겠다. 거기서 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꼭 죽었을 거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생지응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지귀를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냐 이러거나 모욕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 뒤 개변양유 떨어진 밤송까지를 앞니로 자긋 꺾어내어 진토록을 쓸어버리고 은지를 깔고 삼권 목실을 두어다가 방울가리우 갈라놓고 은 한 마리 잡어 혼다 요새차 갑신이 월 갑진사 임자 초치를 남해 수궁별 주부 자래 감소고 상천지를 성진우통병산실용전 지성으로 비난이다 용왕이위원 득병가야 선의도사 문병위에 토익기가 아니나 싸우니 중산토끼 한 마리를 허급없이 뭘 상사상향 빌기를 단 후에 한고열 바라보니 묘한 김세계가 안녀인데 두이기난 쫑군 두는 도리도리 허리던 늘씨 공지는 몇독 좌편청 사녀 표를 녹순데 독수청사로 해구분 장송으로 진양유소 들랑하다 을랑고락가라 엉요중기난 터익기 산중퇴 월중퇴 자리가 부어서 구이의 교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기의 교 저기 선난 게 퇴생원 아니오 서 좋아라고 깜짝 뛰어다오면서 허루가 달잖아 날 찾으리가 어건만을 그거 그루가 날 찾아 기사용수 소부허유 비서가자고 날 찾나 소회장산패기 숙지 재매호자고 날 찾나 백화심청지승규 춘풍사규 아림 중승길화색이 날 찾나 만월장 주강남 대비 기경상천 허난길 험가가자고 날 찾나 도하유소 모르그 어주속객이 날 찾아 청산그려 백록단 주둥빈이 날 찾나 첫산중운심 헌디부지어초고진 손님딸 처지리 만부로구나 그 누가 날 탔나 건도산 색시 토끼가 연불을 맺자고 날 탔나 요리로 깡쪼 흐주흐르로 깡쪼 좌우뚱그리고 내려온다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턱 들어받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랬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을 꼭 사실 것이오 미인 미색과 동락을 할 거니 그간이 좋소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으시죠 예, 나 지내는 재미는 무사이지요만은 내 흥미나 한번 이를 팅이 들어볼라